fuck I'm saying. What? Since 2008, the desk top, but your mind never got to touch in the mouth. So yeah, y'all don't go to me, I swap. I'm kinda bad, and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that's you are sure that you're bang it up when I'm a hot patch. You're on, I'm gonna start a chill, put your gang, can get away, gang, yes, I was intoxicated. Don't let some gong, hey, I'm in. Jana, get a home, make a ding, go in, a young kid, don't jump, she's moving, fuck off, she's condensed, so he's months. How do we hang up? She's down, not that even young, him up. What the fuck is love, spread? Church, I'm song, ching, you put mood, if I'm a young and jolly, I've been watching and bad. Mulan, could that do one, I'll bleed. Oh, God, up, she can only look. 저 역시 나 대응 안 했어 no touch 맘대로 죽게 내버려뒀지 샷고 역시 바저씨의 인터폰 바로 방문 닫고 귀에 박아 이어폰 낯서 장면 그 활동 혈기 왕성한 18 years old 후후 각종 웹사이트 떠돌며 공인 행사 난 절대 해낸다 될 놈은 된다 how about my rap 역사를 채워나갈 과거 현지 단분한 전개를 밝힐 수 없는 내처 보면서 여전히 벅차신 hope nobody's perfect 이 가슴 그때는 I did it myself Definitely I did it myself Tell him not to get in the way My life has no limit, yeah Since 2009 휴가차 한국에 갔던 8월 말 잠시 마이크에다가 한우 팔더니 미술학원 빼먹고 군이 가는 나 음악은 단지 취미였지만 한순간에 진로 방향을 바꿔나 그면 무릎 부딪히며 배운 힙합 문화 길거리는 내게 박물관 Burning Hall, Sound Holic Work 무대만 세워주면 pay off 시랩 패치 소수의 팬도 생기고 하모니 스컬성 싱글 데뷔 주변 어른들이 제안해 오디션 볼래 난 비주얼 관계다 노래도 못해 그냥 사람 죽으란 법 없대 손 안 쓰고 의자를 돌려 나서대 못해 한 달 후 걸려 온전화 놀라 뛰쳐나갔지 조피디 와이머가 사가라다 봤지 열아홉 첫 판타시 엑소의 도장 중대한 소속감 이제는 프로라는 망가진 팀 리더 리스폰서빌리티 공동체 생활양식 항상 한 발치 더 보면 결과로 증명 넌 verbal I'm always gonna be true 내가 지붕이 자기 둥절대 무너질 수 없어 다 덤벼 역사를 채워나